좋았던 날이었죠. 너와 나의 사랑이 시작됐던 날 너무나도 행복했었는데 난 너무나도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끝이 나버렸어. 다 끝이 나버렸네. 내 가슴은 너무나도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난 아직도 너를 버릴 자신 없는데 후회할 거야. 널 잊을 거야. 나 바보 같아도 널 잊을 거라고 결심을 하죠. 또 다짐하죠. 사랑을 잊지를 못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낼 거면서 나 이렇게 거야. 널 잊을 거야. 가보라는 듯이 잘 살아볼 거야. 참 바보 같죠. 나 바보 같죠. 너 하나 잊지를 못해서 오늘도 눈물로 그릴 거면서 나 이렇게 울다 울다 처럼 하지만 그댄 곁에 없죠. 나 이렇게 울다 울다 울다가 또 이렇게 울다.